friendzone 너와 난 그저 친구 사이 뿐이라고 Just But I want you in my love song 너를 내 걸로 만들고 싶다고 Baby baby baby 넌 날 밀어내 멀리 저 멀리 별한 끝에 있어 말려봐 빨리 그 애가 다른 애 쳐다보고 있어 멍하니 시선을 고정해 빨리 Got me in the friendzone 너와 난 친구 사이로 시작됐지만 Yeah yeah I want you in my love song 우리들 끝에는 사랑이고 싶어 어 잠깐만 Got me in the friend zone Want you in my love zone Got me in the friend zone Want you in my love zone babe 사실 난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연애 사이는 언젠간 끝이 난다는 말에 친한 친구로 남자 자기 최면을 몇 번씩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no more 널 보는 내가 더 못 참겠어 네가 좋아하는 말투와 옷차림 풀 세팅하고 네 옆에 딱 서 1, 2, 3 12시 지나면 멋지게 말할 준비 했지만 눈치를 챘는지 다음에 얘기하자 sing 더럽게 분위기를 잡아 Got me in the friend zone 너와 난 친구 사이로 시작됐지만 yeah, yeah. I want you in my love song 우리들 끝에는 사랑이고 싶어 Got me in the friend zone Want you in my love zone Got me in the friend zone Want you in my love zone babe 언제까지 내 맘을 숨겨야 할까요 사랑과 우정 사이 우린 그 어디쯤이죠 확신이 없는 다시 물어볼 때 확신을 찾는 빛으로 날 바라봐 줬으면 Got me in the friendzone 너와 난 친구 사이로 시작됐지만 Yeah yeah I want you in my love song 우리들 끝에는 사랑이고 싶어 Got me in the friend zone Want you in my love zone Got me in the friend zone Want you in my love zone Got me in the friend zone Want you in my